없이 지금 빛이 보지는 않지.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지만 savage 원하던 내 눈코 패치 너 머리에서 칼럼 왜 패치 유선은 가득한 파체 큰 것만 많이 보 파체 눈높이 꼬대기 물 만난 물 걷기 꿈꿔기 난 toxic you hot it I'm toxic 두 번 생각해 혼란남도처럼 잠깐 조금 왔다니까 착각하지 마 속에 웃어주는 거 너 위한 거야 아직은 잠을 오겠지 굳이 원하면 됐으니 난 부부리지 뻔해 만만한 염원을 따면 oh we need to walk it to it I do do do Through it, da da da. Together, together, together, let's.